춘향과 이몽룡은 백년가약을 맺은 후 부끄려움은 점점 없어지고 서로 마주 앉아 사랑가들 하던 것이었다. 만첩 청산 늙은 밤이 살찌남 개를 물어다 놓고 이른다 담수 빠져 먹던 못 오고 난도난던 단산봉안이 죽새를 물고 오동 속에 늠노난듯 국곡 청향의 난초를 물고 송백가는 늠노난듯 북한 흥룡기 여주를 부르고 재원가를 엄노하는 내 사랑 내 알뜰 내가 가운데야 호두 네가 내 사랑이야 광한 눈성 한 번 보고 사나지맹 깊은 사랑 화월 삼경 밤이 짧아 국가치 서리근 정해 탐탐빛 풀새곱시 새벽탈기 원수로 구나 동네 사랑이지 밤이 짧아 한이 되면 전중병을 잡아 매고 장친가론 돌아보고 이내 마음 거울이여 돌려온 고등 냄새 내 부진 오는 밤에 사랑가로 즐겨보세 동디간데서러니지야. 준양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죠. 1년이면 몇 밤이냐? 300에선 밤이죠. 책방에 홀로 앉아 늘 생각하는 나선 오지도 말고 너와 나와 만나주는 이 밤만 있었으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그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의 사랑 타강 생사가 어디 있어. 한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혼은 곳에 두고 나의 너건 날 믿으야 내 사마를 존풍시여 내 꽃송이를 내가 안고 두 날개를 쫙 벌리면 우를 너울 춤추거든 네가 나인 줄을 알려무나. 오늘같이 즐거운 날 죽는단 말씀이 웬 말씀이요? 그럼 정답을 하지.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르라 갑태를 보자 너와 나 유정 헌지 헌지 가디가다 정우리 담담 창강수유 유건객정 아유불상 송헌이 강수 원암정 우리 둘이는 천정했니 말년 간들 편의정 될까. 둥둥 내 사랑아 불련인번 흉중대라 오국 충신지 태월세라 사육신을 미신 두고 생육실을 미신듯 정수헌당 준후공 오군 선생글 미신듯 내 삼천의 파르베 주석 지신진 내 난구지르다 둥둥둥둥둥둥 내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동정실매고라 주의 우산같이 높은 사랑 유유나이기 화려령간의 꽃과 같이 군 사랑 은수로만 주세한 탈이 봉실봉실 웃는 사랑 남창 북창의 노적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사랑 사랑 긴긴 사랑 대천같이 긴긴 사랑 세월아 내월아 가지를 마르라 유백상유꽃이 지면 우리님 고밤에 토와 색이 사로지고 주얼 중풍에 설이 오면 허탕하신 토력은 이미 백수를 부르신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안물 퍼부어도 중창을 멈춰있어 내일날 오지 말고 백년 전에 이봐 같이 이 뭐냐 이대로 늦진 빨게 허여다고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